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떤 분은 장작불 탁탁거리는 소리라고 하시는데요. 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소리입니다. 그 포장할 때요, 이렇게 올록볼록한 비닐 있잖아요. 손으로 똑똑 터트리면 그 이런 소리가 나면서 스트레스까지도 팍팍 풀리는 그 종이를 방금 밑에서 훔쳐왔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풀립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제가 오늘 음악으로 풀어드릴게요. 이 밤의 색깔을 아주 오묘하게 색칠하는 곡입니다. 오늘 첫 곡 들어보세요. 아.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요. 터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터트렸는데 이것으로 저희 스트레스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이 음악과 함께 풀리셨나요? Color of Night의 주제곡 Color of Night 로렌 크리스티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곡 신청하셨네요. 하이틀의 정진아 양 이건 비밀인데요. 저 이 영화 봤어요. 히히 하시면서 보아하니 미성년자시군요. 정진아 양 신청해 주셨고 밤이 외로운 남자라고 하셨네요. 정종갑 씨 그리고 이관우 씨 친구 경진 씨가 졸업작품 전 잘하길 바라면서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서정욱 씨도 신청하시고 김경민 씨 또 라미진 씨 청주 수곡동의 이상미 씨 강릉 옥천동의 김정우 씨 여수 고소동의 김정희 씨 대전 대흥이동의 윤은주 씨 하이텔로 신진철 씨 과천의 재영 씨 윤종훈 씨 대전 삼천동의 남희경 씨 또 나기윤 씨 이승준 씨 전경준 학생 광주 동구의 안민유 학생 이 밖에도 또 많은 분들 서울 양천구 신정칠동에서 오늘 생일을 맞은 함시연 양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곡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죠? 저희 FM 영화음악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영화 시사회권입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한 편이죠. 리바이벌에서 리처드 아텐보로 겸 또 엘리자벳 퍼킨스 등의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250분을 추첨해서 시사회 표를 2매씩 보내드릴게요. 12월 3일까지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주소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자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겉에다가 꼭 시사회권이라고 크게 적어주십시오. 뽑힌 분들께는요.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더 드리고요. 또 34번가의 기적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도 드립니다. 시사회장의 당일에 오시면 오리지널 포스터도 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사회 일정은 한 12월 중순경으로 잡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서울 아닌 곳에 사신 분들에게는 드려도 못 오실 것 같아가지고 보내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하지만 어떻게 조그만 크리스마스 선물은 혹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째려보지 마세요. 홍동식 PD. 저희 왜냐면요. 굉장히 그것을 분리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되면 여러분들께 선물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저희가 신경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화 음악을 들으시면서 영화의 분위기를 느껴보시죠. 케니지가 연주합니다.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Have Yourself Many Merry Little Christmas.

이 시간에도 어머니와 함께 노란 찐호박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신연선 학생.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어머니들이 이 곡을 참 좋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기쁨 잘 들으셨어요? 영화 7일간의 사랑에 삽입된 곡이었는데요. 오늘은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오늘은 1927년부터 시작해보죠. 1927년 하면은 참 역사적인 해입니다. 무성영화 시대가 막을 내린 해거든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생각해보면 유성영화의 탄생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이 유성영화는 무성영화가 이뤄냈던 영화의 가능성을 한 걸음 뒤로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의외죠? 왜냐면요, 이 무성영화 감독들은 자막이나 또 무슨 다른 설명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영상으로, 그러니까 카메라에 의한 표현 방법을 개발하는 데만 골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화면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영화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무성영화 감독들은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유성영화가 탄생하기 직전에 카메라에 의한 영화의 표현 방법은 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성영화 시대 초기 영화들, 이때 영화들을 보면 좀 마이크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지 소리만 있을 뿐 화면은 조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카메라맨들이 있는데요. 유성영화가 10년만 뒤에 나왔어도 촬영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루돌프 아르나임 같은 영화학자는 또 이렇게 한탄합니다. 유성영화가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망쳐버렸다. 예술로서의 영화는 유성영화와 함께 막을 내렸다. 그런데요, 유성영화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무르나우 감독의 무성영화 선라이즈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13번째 영화가 F.W. 무르나우 감독의 선라이즈입니다. 이 영화는 젊은 노동자의 꿈과 좌절을 그리고 있는데요. 비참한 현실과 환상적인 꿈 장면을 오가면서 그야말로 카메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화면의 가능성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무성영화야말로 영화의 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무성영화와 유성영화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들을 보면서 영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영화 기술의 발전이 과연 영화의 예술로서의 가능성까지도 높여준 것일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자, 이 곡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정리해 보십시오.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오늘은 불러드립니다.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ll find me.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학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쓴 김병우 씨의 마음이 글쎄요. 하이텔을 안 보더라도 이 음악만 들어도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김병우 씨와 김병우 씨가 가르친 그 꼬마 학생들께 띄워드렸습니다.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오늘 플라시도 도밍고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영화사에 있어서 1920년대는 아방가르드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방가르드 운동은 1925년경부터 20년대 말까지 활발하게 전개됐는데요. 관습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방법에 회의를 품고 아주 새로운 표현 방법을 추구하는 영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의 영화라기보다는 실험성이 아주 강한 개인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상영 시간도 짧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대에 이런 독특한 성격의 아방가르드 영화가 탄생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전까지 낙관적인 전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관과 함께 이 과학의 발전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를 지배하던 가치체계, 기존의 가치체계가 혼란이 생깁니다.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인류가 무한한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없다면 그럼 어디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발동하게 됐죠. 그래서 아방가르드 영화는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꿈의 세계를 주로 다루었어요. 당시 미술계를 지배하던 전위미술, 그러니까 이 아방가르드 미술도 역시 아방가르드 영화에 영향을 미쳤고요. 아방가르드 운동은 특히 프랑스에서 활발했는데요.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화를 제7예술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영화 예찬의 분위기도 프랑스에서는 강했습니다. 당시 비평가였던 리치오토 카니도가 영화를 제7예술이라고 선언했죠. 자, 그럼 아방가르드 영화로 손꼽히는 작품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이킹 에길링의 대각선 교향곡, 한스 리히터의 리듬 21, 페르낭 레체의 발레 메커니즘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현실주의자였던 그 화가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살바도르 달리와 루이스 부뉴엘이 1928년에 함께 만든 안달루시아의 개. 가장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영화입니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14번째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안달루시아의 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날카로운 면도칼로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눈을 절단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 장면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죽어있는 나귀를 올려놓은 장면이라든지 손이의 그 개미들이 막 꿈틀댄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영화를 만든 살바도르 달리와 루이스 부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척하는 부르주아들의 허위를 폭로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자, 여튼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던 아방가르드 운동은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게 됐죠. 아방가르드 운동의 쇠퇴에는 유성 영화의 출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영화는 이제 유성 영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제작 단계로도 접어듭니다. 이런 제작 방식은 적은 인원이 모여서 소규모로 제작되는 아방가르드 영화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 전위 영화는 점점 쇠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방가르드 영화는 상업 영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새로운 영화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 커다란 자극제가 됐습니다. 타이틀의 박원식 씨 그리고 전재우 씨 이 곡 좋아하십니까?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안달루시아의 기회가 만들어진 해는 1928년인데요. 그해 6월 18일 아멜리아 얼하르트라는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 횡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쯤 후인 7월 23일에는 최초로 텔레비전 수상기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판매 가격이 75달러였어요. 정확히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꽤 비쌌고 텔레비전 사기는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해 1928년 이에는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해이기도 합니다.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만병통치약, 기적의 치료약으로 불리웠었죠.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29년 미국의 발렌타인데이는 피로 물들여진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갱단이 시카고 거리에 있는 맥주집으로 들어가서 7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의 주범은 마피아 두목인 알카포네의 부하였고 또 죽은 사람들은 또 다른 마피아 두목 벅시 말론의 부하로 밝혀졌습니다. 이 알카포네나 벅시 말론 모두 영화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마피아 두목들이었죠. 자, 그 다음 해인 1930년에 소련 감독 알렉산더 노부첸코는 대지라는 영화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을 물과 불과 바람의 시인으로 부르는데요. 그에 비해서 도부첸코는 대지의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도부첸코 감독은 훗날 탈콥스키 감독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그는 그 소련 몽타주 영화의 주류로부터 조금 비껴나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15번째 영화가 대지입니다. 이 대지는 노부첸코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영화에는 그 우크라이나 태생인 감독의 정치와 신비한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 몽타주 기법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던 감독답게 그 영화 속에서 아주 길게 지속되는 쇼트들을 볼 수 있고요. 장면들은 원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지는 그 교훈적인 영화, 무슨 계몽 영화 같은 영화들이 풍미했던 당시의 소련 영화계에서 아주 이질적인 영화였어요. 한 장면에 하나의 의미, 뭐 하나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대신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모호한 화면이 이 영화에선 보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 F.W. 무르나우의 선라이즈가 무성 영화 시대의 마지막 걸작이었다면 이 노부첸코의 대지는 유성영화 시대의 위대한 무성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ve been looking for an original sin, one with a twist and a bit of a spin. And since I've done all the old ones till they've all been done in, now I'm just looking and I'm gone with the wind, endlessly searching for an original Yeah. swing in for the kill, and there'll be hell to pay someday. Put it all on the bill. I'll always be paying and paying until we're beyond expiration with a license to thrill. Shadow 중에서 오리지널 씬 원죄 테일러 데인이 불러줬습니다. 백인 가수인데 창법이 상당히 그 흑인 가수의 창법 같죠. 아주 좀 웅장한 느낌이 드는 곡이었어요.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서 오영걸 씨 엽서 잘 받아봤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제게 영화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제 인생에 있어 무한한 상상력과 이마즈를 주신 바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주말마다 비포장길 70리를 달려서 포항에서 영화를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특히 숀 코너리 영화를 좋아하십니다. 007에서 그가 연기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멋있고 매력적이라고 하시죠. 지금 그 배우가 그렇게 007처럼 액션물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가 최근에 출연한 장미의 이름 하이랜더에서의 연기도 예전보다도 더 매력적이라고 늘 침이 마르게 칭찬하십니다. 언제 또 숀 코너리가 007에 한 번 더 출연해서 어머니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엽서 주셨네요. 어머니를 위해서 007의 테마, 제임스 본드의 테마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007 골드핑거 중에서 골드핑거, 셜리 베시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You feel kiss of death from Mr. Goldfinger. Pretty girl, beware of this heart of gold. This heart is cold. Golden words he will pour in your ear, but his lies can't disguise what you feel. Kiss of death from Mr. Goldfinger. Pretty girl, beware of this heart of gold. This heart is cold. He loves only gold. Only gold. 신청곡을 들려주면 젊은 누나,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아줌매라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용산구 원효로 일가의 이카포 씨. 제가 나이가 지금보다 한 다섯 살만 더 많아도 이 말이 꽤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하튼 홍콩 영화 음악을 들려드렸으니까 그냥 늙은 누나쯤은 되겠죠. 영화 첩혈상궁의 주제가 지엔쯔이이숑 전취일생 취하는 인생 엽청문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하이틀에서 엽청문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이정우씨, 또 대구 서구 평리사동의 허은숙씨, 대구 범어사동의 문혜성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 이동의 예쁜이 천미자씨도 잘 들으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성민우씨와 생일이 같은 사람, 또 대구 동구 신암사동에서 유경화씨가 신청하신 소피마르소 영화 중에서 골랐습니다. You Call It Love 중에서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조강욱씨, 광주의 정혜린씨, 부산남구에서 신수정씨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 1동에서 어머니의 49번째 생신을 축하해 오신 이재춘 씨께도 보내드립니다. 이재춘 씨께는요,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도 보내드리고요. 자, 마지막 곡,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Net Compose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